just say yeah. Oh yeah. Alright. 누나도 알지 you're the bestest 열어남의 가슴이 White shirts 단추처럼 blasting and bursting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아 홈즈처럼 금이야 오기에 아껴줄게 공주처럼 누나 곁에 늑대 때들 때문에 I wanna be a 진돗개 날 때문에 풀어주고 안아줘 stam 해줘 남자는 똑같다는 말과 다른 애 널 다른 애 난 착한 남자도 만 밝힌데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사실 나 가진 건 얼마 없지만 너에 대한 내 사랑은 고도비만 그리고 잘생기면 얼굴 예쁜데 그런 남자 여자 밝힌데 나도 손도 못 해본 여자 건들지마 누가 봐도 누난 참 넌 beautiful girl 청바지가 좋아 짧은 치마 따윈 강요하지 마요 하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신신세를 내게로 다가와 yeah. 부끄러운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인 척 One step, two step 내 맘이 이끌리는 대로 자연스레 내게로 다가와 yeah.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는 척인 척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말해 누나가 원하는 대로 Baby boy. Hey golden lady, no waiting, waiting. 이유를 몰랐어 like baby. 네 주변에 남자가 발에 chain it. But 난 작은 거인 like David. 여자는 보면 디스터제 책에서 봤어. 연상녀를 사로잡는 100가지 방법. 여태까지 봤던 남자들과는 달라. 사랑에 필요치 않아 억소리 나는 달라. 이 문제 하는 남자도 만 밝힌데. 그런 남자 만나지 말래 돈은 안 밝혀 눈 안 밝힐게 Like I love you 너만의 멋진 Timberlake 기쁘고 잘생기면 얼굴 예쁜데요 그런 남자 여자 밝힌데요 이유가 뭐가 될까 난 답답해 사랑하는 것 같아 넌 beautiful girl 난 생얼이 좋아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쫓겨봐요 쫓겨봐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신신세를 내게로 다가와 yeah. 부끄러운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인 척 One step, two step 내 맘이 이끌리는 대로 자연스레 내게로 다가와 yeah.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는 척인 척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누나가 원하는 대로 One step, two step 섹시하게 표정은 새침하게 꽃방귀를 끼면서 가슴은 당당하게 꽃방귀를 깨면서 난 beautiful girl 난 너는 게 좋아 자꾸 어디냐고 묻지 마요 beautiful girl 이제 그만 가시던 게 빨리 가요 어서 가요 신신세를 내게로 One step, two step, now mommy, iggling the data 자연스레 내게로 다가와게 숨지는 척하면서 숨지는 척인 척 다시 back step 모든 말에 누나가 원하는 대로